생각 없이 날려버린 한마디가 널 쏴. 새치뿐인 혀로 뱉은 말 다시 돌아와. 별거 아닐 거란 행동에 펼쳐진 결과. 구해해봐도 이제 내게 찾아온 karma. Every time I try not they're the same. 순간의 욕들에 넘어가지 또 Nobody's telling me that 잘못했다고 no no no. 어디서부터 말해 엇갈린 그때. Yeah. 온 세상을 뒤흔들지 용서받지 못한 행동 한 걸 알아 챙기지 Rewind.